저만 가 왜 대답 없는 전화기만 붙잡고 흘러나오는 노랜 감미롭기만 한데 내기에는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려 왜 널 잃어버린 내 맘의 비명처럼 널 향한 내 그리운 마음으로 들려는 노래는 이런 날 비웃는 걸까 같은 자리만 벌써 몇 번째 나는 왜 이제서야 날 떠나버린 왜 이제서야 이렇게 이 노래에 슬픈 마지막을 듣고 있어 왜 이제서야 내 곁에 없는 왜 이제서야 이렇게 이 노래에 슬픈 노랫말에 울고 있어 날 닮은 color ring ring ring ring ring 날 닮은 color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침대 옆에서 울리고 있을 전화 제발 좀 받아봐 나까지 울리지는 마 이번이 마지막 하면서 다시 또 걸어본다 우리 같이 걷던 추억 그 길 위를 다시 걸어본다 아직도 귀에 맴돌아 너의 웃음소리 새벽 전화기 넘어 속삭이던 사랑 노래 이젠 들을 수도 없게 붙잡을 수도 없게 날 막는 이 멜로디가 야속해도 다시 또 전화가 널 향한 내 그리운 너머로 들려는 노래가 나의 대안답인 걸까 같은 자리만 벌써 몇 번째 나는 왜 이제서야 잡았다면 지금쯤 이 노래 대신 그리운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겠지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너에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지금쯤 이 슬픈 노래 대신 따뜻한 너의 목소리를 Bye.